창인 넘어 내리던 비가 너의 집 창문을 두드리면 아직 끝내지 못한 미련들이 잠시 널 만나러 왔다 여겨줘 돈 트지 않은 새벽 창가에 멈춘 빗줄기 밤을 맺히며 너를 사랑했던 나의 눈물이 그리운 비가 되어 흘러내려 숨죽여 불러보는 너의 이름 너의 흔적 널 부르는 기억 깊게 드는 비내음 네가 좋아했던 비의